질러줘 여인을 만나면 내 마음속은 떨려만 온다. 나 자신 몰라 나 자신 몰라 연애는 제로다.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은 슬퍼 울고만 싶어요. 그녀가 나를 좋아한다고 그 말만 해도 떨려만 온다네. 나 자신 바보 나 자신 바보 연애는 제로다. 진실로 좋은 여인을 만나네. 내 마음속은 떨려만 온다네. 나 자신 몰라 나 자신 몰라 연애는 제로다.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은 슬퍼 울고만 싶어요. 그녀가 나를 좋아한다고 그 말만 해도 떨려만 온다네. 나 자신 바보 나 자신 바보 연애는 제로다.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